동화 한국어 버전. 고마움을 알게 된 두루미. 아주 먼 옛날 어느 아름다운 작은 연못에 두루미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두루미는 그곳에 사는 새 중 가장 멋졌지만 자기의 모습에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기 다리와 날개, 부리를 다 싫어한 두루미는 매일 불평했어요. 모두 두루미의 불평을 들었어요. 가장 높은 나무에 사는 새부터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까지 모두요. 모두 두루미의 불평을 듣기 싫어했어요. 어느 날 밤 나무 위에서 쉬고 있던 두루미는 여느 때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내 다리는 정말 쓸모없어. 이 날개도 말이야.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 예쁘지도 않고 말이야. 남이처럼 화려한 날개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놀랐잖아요. 심장 빨리 뛰는 것 좀 봐. 심장도 쓸모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모없는 심장이 어디 있어? 나는 다른가 보죠. 내가 가진 건 다 쓸모없어요. 다리는 장가지 같고 뿌리는 길고 못생겼잖아요. 날개는 어떻고요? 그저 하얗기만 하다고요. 색이 다양하지 않아요. 나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두루미야, 말 조심하렴. 나비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당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되고 싶은 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심만 알려줄게. 아침이 되면 너는 나비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두루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가 연못에 있지 않은 데다가 두루미가 아닌 것도 알게 되었죠. 우와! 꽃이 정말 예쁜데? 이렇게 큰 꽃은 살면서 처음 본다고. 뒤에 뭐가 있는 거지? 뭐야? 날개잖아. 그럼 난 이제 두루미가 아닌 거야? 나비가 된 거야? 맞아요. 두루미는 매일 소원을 빈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게 되었어요. 알록달록 예쁜 날개는 햇빛에 밝게 빛났어요. 우와, 내 날개 정말 멋진데?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색깔 좀 봐. 힘차게 날갯짓한 나비는 꽃과 벌들을 만날 때마다 날개를 자랑했고 세상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높이 날아올랐어요. 우와, 내 날개 정말 예쁘다. 날개 좀 봐. 정말 아름답다고.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순간 독수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나비는 열심히 날갯짓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날개가 너무 작아서 독수리를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안 돼! 저리 가!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빨리 도망가야 해!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나비는 풀 사이로 몸을 숨겼고 독수리는 그곳을 떠났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 날개로 도망치는 건 너무 힘들어. 이젠 난... 바로 그 순간 개구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나비를 본 개구리는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생각에 들떴어요. 안 돼! 저리 가! 오지 말라고! 맙소사,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어. 저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짝이는 비늘이 있으니 독수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내가 물고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엾은 나비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온종일 쫓기느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이상한 꿈이었어. 나비와 독수리다니. 무서워. 어? 어? 이게 뭐야? 왜 날지 못하는 거지? 물고기는 이제 하늘을 나는 날개 대신 작은 지느러미가 생긴 걸 알게 되었어요. 지느러미잖아. 날개는 어디 간 거지? 물고기가 된 건가? 여긴 바다 아니야? 내 꿈이 이루어졌어? 요호호! 비늘도 정말 아름다워. 거울에 비친 색처럼 빛나고 있어. 물고기는 아름다운 산호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다른 물고기를 보았어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나도 물론 아름답고 여기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이야. 나를 방해할 것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바다를 헤엄치던 물고기는 곧 고요한 곳에 이르렀어요. 주위를 둘러보던 물고기는 갑자기 부드러운 분홍색 물체와 부딪혔어요. 이게 뭐지? 정말 부드럽고 물렁물렁해.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아. 알 수 없는 물체와 놀고 있던 물고기 앞에 갑자기 바위 뒤에서 커다란 문어가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그 물체는 문어의 다리였고 문어는 물고기가 다리를 가지고 노는 게 달갑지 않았어요. 이런 세상에.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가볼게요. 뭐야? 물고기는 도망쳤지만 가엾은 물고기는 커다란 문어의 추격을 벗어날 만큼 빠르지 못했어요. 문어는 매우 빨랐지만 물고기는 헤엄치는 게 어색하기까지 했죠. 큰일 날 뻔했네.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어디든 항상 위험한 건이 있어. 그것도 몰랐어? 누구시죠? 저를 아세요? 아니, 너도 잘 모르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지. 물론 넌 나를 모를 거야.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된다면 누구도 저에게 대들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자가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해?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라서 좋지 않았어?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가장 용감한 왕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그걸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부엉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고기는 물방울에 둘러싸이게 되었고 무서워진 물고기는 눈을 질끈 감고 무서운 바다의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안 돼! 바로 그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눈을 뜬 물고기는 자기가 숲속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숲인가? 왜 여기 있지? 잠깐, 발이잖아. 꼬리도 있어. 내가 사자가 된 거야? 사자의 울음소리는 정말 커서 주변에 있던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였어요. 내가 사자가 됐어. 동물의 왕이 됐다고. 통치자가 됐다고. 이제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사자는 숲속을 거닐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동물들을 볼 때마다 크게 포효해서 동물들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사자가 되니 정말 멋진데? 사자가 이렇게 힘이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재밌잖아. 그렇게 사자는 숲을 걷다가 사냥꾼이 만든 덫에 발이 묶이게 되었고 곧 우리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뭐야? 널 풀어줘! 풀어주라고! 그때 숲을 사이에서 사냥꾼들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사나운 눈을 보고 사자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자라니 정말 놀랍군. 사자를 팔면 분명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맞아. 빨리 가서 팔아버리자고. 가엾은 사자는 그 말을 듣고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사자가 되는 것도 싫어요. 두루미일 때가 좋았어요. 다시 두루미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이었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다니. 내 사랑스러운 다리, 내 아름다운 뿌리, 날개도 있어.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내 날개. 이 모든 게 정말 자랑스러워. 두루미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꿈 덕분에 두루미는 잘 알게 되었어요.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